손님. 어서 오십시오. 이 가게는 참 메뉴가 고르기도 쉽죠. 뭘 시켜도 감을 만족하지. 하지. 지나가도 나 그냥 비둘기까지. 까지. 까지. 까마. 비둘기까지. 쿠키와 소스의 맛대로 초록. 음미하게 올릴게 말해봐. 테이스 오케이 반응의 모든 초록. 딱 모두 자극적인 거. I want it till 다 녹여. 때까지 온갖 cross boundaries. 경계 따윈 없어 마치 창조화됐어. 그저 계속 만들어가 새롭게. Cause we're one of a kind.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now. Own game 시작부터 다 우리 거. 잠깐 떠나간다 해도 결국 다시 찾게 돼. 여기가 쉽지 않음에 무지간부터 싹 다 입맛에 다 때려박아. 뚜뚜뚜뚜뚜뚜 이게 우리 참 뚜뚜뚜뚜뚜뚜 말고